혹시 이런 시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여인.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설 장르에 이런 시 알아요? 가장 불행한 여인.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여인은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지금 이제 생각이 확 나가지고.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여인은 누가 그랬지? 그건 나중에 나와요. 가난한 여인. 가난한 여인도 아니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든 여인.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일 거야. 병든 여인. 병든 여인도 아니고. 홀로 남은 여인. 홀로 남은 여인도 아니고. 누가 했어? 누가 아까 내가 여기 나왔잖아. 잊혀진 여인. 잊혀진 여인.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그 제목이 있을 거야.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근데 이 잊혀진 여인보다 또 불행한 여인. 따라하세요. 우물가의 여인. 예, 우물가의 가장 불행한 여인. 그 시인이 아마 알았으면 우물가의 여인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이 기구한 운명.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불행을 모두 안고 살아간 여인.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세례를 베푸시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난리를 친 거죠.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서 부추기는 거죠. 이제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를 삼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망해도 그분은 흔들립니다. 참 귀감이 되죠. 엄청 귀감이 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세례를 베푸시다가 자꾸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신 데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느냐?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지도를 조금 봐야 돼. 이 지도를. 이 지도가 뭐냐?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그냥 길게 돼 있어요.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해고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조그맣고 그 위에 있고 갈릴리는 이 남과 북의 길이가 약 192km 있어요. 192km 하면은 작지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에서 한 500m 되죠. 아마 대략 그렇다면은 반 정도도 안 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 정도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남과 북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맨 위가 어디냐? 맨 위가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라는 것은 저 북쪽에 있다. 그 당시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북쪽에 있다 생각하십니다. 중간이 뭐냐? 중간이 써 있어.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가 어디냐? 밑에가 유다. 예수님께서 지금 밑에서 유다 지역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유다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완전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하느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요, 이 갈릴리에서 유다를 내려올 때나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때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 안 가, 이를 지나가지를 않아.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쭉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해가지고 3배 정도가 더 걸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가 싫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경멸 그리고 소외.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셔야 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경멸의 대상이라. 거기에 내 흙도 안 밟겠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 있었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그만큼 나름대로 사마리아 성이 큰 성이었어. 우리나라 치면 평양이라 할까? 그런데 이쪽 북한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 주전 BC 722년에 망했는데 어떤 나라에게 망했느냐? 아수르에게 망했어.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에서 망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의 통치 스타일이 뭐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나중에 망한 남쪽의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반대 정책을 썼어. 바벨론은 그쪽에 있는 인재들을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나라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시켰어. 포로로. 그때 이제 남쪽 유다에 따라간 게 포로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 망했어. 망하면은 아시리아의 정책이 자기들 나라의 백성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지배 국가에 보내서 지배 민족과 같이 살게 하는 거. 이게 뭐냐? 혼혈 정책이야. 이게 그쪽에서 살게 하면서 그쪽 사람 여자들을 결혼시켜 버려.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살아.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너희들은 정통 유대 민족이 아니다. 거의 혼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이쪽에. 자,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쪽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남쪽 유대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피를 순혈주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우린 살아왔다.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왔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제 결혼 안 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거기다가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다 망해가지고 남쪽에도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 역사적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을 해 돌아와. 그때는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서 세계의 이 근동 지방 오리엔탈 지방을 제패했던 제국이 바사야.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그 밑에 메대 바사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바사 이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기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야 니네들 가만 보니까 고생 많이 했다. 남의 나라 끌려와가지고 돌아가라. 해방시켜줬어. 그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 돌아가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이 일은 너무 좋으니 우리도 도와주겠다. 우리도 해야겠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그랬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협조 안 받아. 너희들이 만든 같이 만든 성전이 훼손돼. 그건 오염돼. 그러면 안 돼.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그래서 자기들은 사마리아 앞에 산이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었어. 좋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성전 만들게 해서 사마리아 땅 근방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만들었어. 성전을 취급하지도 않아. 이런 민족적 갈등, 종교적 갈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간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수치와 모욕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로서는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수로 삼았던 인간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 그걸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경멸받고 그래도 할지라도 도와주라.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거야.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살림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는데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5절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 이르셨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유서 깊은 우물이었어요.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을 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한 여인이 왔어요. 잊혀진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왔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주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매몰차게 말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 여자는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당신 유대인인데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빨리 당신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 당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이유 반드시 있었어요. 사실은 속 깊은 사정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몇 시에 물 길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6시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제가 플러스 한국 시간은 플러스 6시간 하라 그랬지. 그럼 6시 플러스 6시간 몇 시에? 12시면 이게 정오 12시. 우리 시간은 정오 12시. 중근동 지방의 정오 12시에 사람이 안 다닌다 그랬죠. 왜 안 다녀요? 뜨거워 죽어. 사람이 안 다녀요. 이 동네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올 때는 아침에 오거나 새벽에 오거나 해가 진 다음에 와요. 이 여자는 언제 왔어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땠을까? 17절에 보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예수님은 다섯이 있었다. 지금이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요 남편을 다섯 명 거쳤어.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별거를 했든지 다섯. 지금 있는 남편 여섯. 기구한 운명이죠. 뭐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짐작이 가겠죠.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보려 그래도 또 그대로, 또 그대로. 또 뭐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그 삶이 뭐가 있겠어 지금. 그러니 사람 만나고 싶죠. 피하고 싶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다오. 그러니 어떡하겠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당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만나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언제 가장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이 여인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야. 그걸 귀찮아.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필연이어야 돼. 그리고 섭리해야 돼. 섭리. 우리 인생들이요. 이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무지해요. 잘 몰라. 하나님은 우연처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나를 만나러 오신 물을 달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인가를 만약 알았더라면 매몰차게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도 뭔가 대우하고 대접해줬겠지. 몰랐다는 이야기. 우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육신.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바뀌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바뀌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 교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그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다 가장 정확한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 것이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할 것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난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만나신다는 것, 만나주신 것은 만나주실 마음만 먹으시면 어느 장벽이나 한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더 만나주셨습니다. 약하고 외로울 때 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적기야. 이 여인 보세요. 누가 이 여인을 도와주겠어?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하루였어. 주님 알고 계시다. 여러분 삶이요, 매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주님은 정말 이거 믿어주지 아니하면 억울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고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때 내가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이럴 때 더 이상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더 주님께서는 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외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왜?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로워 보셨거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워. 우리 주님은 거할 처소도 없으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비롯 따랐지만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지. 제자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다 보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혼자 안 떠나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었을 거야. 그래도 응? 예수님하고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알아. 인생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뭐. 힘들다. 어렵다. 주님 알고 계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14절로 15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왜 물을 줍니까?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샘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 물 많지. 그렇지만 이 물을 마시는 네가 먹어봐라. 마시면은 또 목마르 또 기르러 와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것이. 자, 이 여자가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고백의 주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남자에게 일반적인 자기보다 좀 높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관용어예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이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물이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생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뭐냐? 그냥 목을 축이는 물로 생각했어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물길로 오지도 않을 내가 물길로 오느라고 사람 눈을 피해야지. 내가 참 이 시간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우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하고 이 여자가 지금 생각하는 물하고 같아야 틀려요. 완전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항상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 더 봅시다. 여기서 생수란 뭐냐? 영혼이 소산한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계세요? 아멘 해야지. 아직도 목말라? 예수님 잘못 믿은 거지. 아직도 인생에 아주 목마르고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정신적인 허전함이 있어요? 아직도 외롭고 공백이 있어요? 방황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럼 생수 못 마시는 거예요. 아직 목말라?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안에서 소산하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진리를 항상 내 시각으로만 받아들여요. 내 시각. 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해. 신앙이란 게 뭐냐면 내 한계 범위를 자꾸 벗어나야지. 자꾸 깨우치고 공부를 해야지. 도전하고 이겨야지. 나랑 싸워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기 만들어 놓고 한계 만들어 놓고 범위 만들어 놓고 믿음은 이거야. 말씀은 여기까지야. 안 돼. 이거. 깨야지. 깨트려야지. 자꾸 올라가야지. 자꾸 성장해 가야지. 그때는 옳았지만 그것이 맞았지만 크고 성장하고 보니까는 그래 그것도 옳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또 다른 진리에 또 도달하는 이 여인이 아직도 생수를 모르고 마시는 걸로만 생각해. 그런 우물 좀 알려주세요. 육신에 필요한 거, 내한테 내 마음에 맞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 여러분 바닷물과 같잖아.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잖아. 육신에 보기 좋았던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정욕들 우리가 취하고 해봤자 바닷물과 똑같아 가지고. 또 갈증이야. 또 갈증이야. 이 여인이 인생의 갈증 때문에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뀌어도 또 갈증이야. 우리의 삶이야. 아, 나는 뭐 살면서 다섯 번 뭐 그런 거 안 바꿨으니까 이 여인은 관계없다. 무슨 소리. 파딱지만 나봐요. 마음속으로 화딱지만 나봐. 아유, 내가 그냥 딴 남자랑 살았으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주고 맨날 그래봤자 똑같아. 이 여인이 증명하고 있는 바꿔봤자 소용없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으죠? 왜?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 본질이 뭐 요만큼 잘해주면 될 것 같으지. 아니에요. 허상만 바뀌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물을 먹어봤지만 또 목마라. 갈증, 허덕.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을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어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 19절로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말씀하는 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범상치가 않아. 아직도 메시아로는 못 받아들이고 선지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이제. 아까 설명해 줬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된 관심이 옮겨졌어. 옮겨졌죠.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린다. 앞에 있는 어떤 산?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 드린다.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린다고? 예루살렘. 그럼 뭐 하나님 두 개 중에 어떤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개에서 드린다. 당신은 당신들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요. 그 예배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조상들을 배울 때 야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된다. 그 별거 없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신다. 당신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거야? 이 여인이요. 이 대화를 구성해서 이걸 세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구와 대화해보지 못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여섯 명이 돼도 안 되는 이 삶, 허무한 삶, 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뭐냐? 예배. 예배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누구랑 얘기했겠어? 그 단어를 누구랑 했겠어? 누가?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고 대화하기도 싫었고 아무도 자기의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이런 삶에서 예배란 말입니다. 이거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만약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면 내 삶이 이와 같은 정말 뭐 같은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게 뭔가가 있었던 이 여인이 지금까지 관심사가 바뀌는 것은 그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 나의 바램 인간적인 바램 뭐 이런 걸로 점철되어진 이 삶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돼. 남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서 육신의 그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거기서 돌파고 여인의 지금까지 관심사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관심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육적인 관심사에서 영적인 관심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이런 변화예요. 육적인 관심이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골몰하고 바빴던 우리가 사람이 개인이 영적인 일 가운데 최고의 가치 예배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배를 뭐라 그러 영어로 워스가 뭐예요? 가치 최고의 가치 영적인 일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축복이란 걸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 내가 예배자다 한 번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이 여인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뭔가가 있어. 내 이 삶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 관심을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야. 관심 예배에다 돌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에 이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나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자세가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어떤 자리는 거기가 네가 예배의 초소다.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 나와서 예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과 말씀과 호들. 그러면 너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자리가 예배자가 예배 처소가 될 것이요. 하나님 너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즐겨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 아 내일이면 다음에 와 또 드리면 되겠지. 다음에 또 예배하면 되겠지. 내일로 교만한 거. 네 내일은 너희는 몰라.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는 지키세요. 목숨 걸고 예배는 드리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깨닫게 되어진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예배 많이 드릴 걸.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 예배에 대한 막연했던 어떤 것들이 풀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변화.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 여인이요. 이런 대답 놀라워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이 예배 진리에 대해서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런 게 숨어있었어. 이런 영적인 모습이 숨어있는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돼. 정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고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기다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분이 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알게 돼. 내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것이고 무의미한 내 인생이 의미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그분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 다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 안 기다렸다는 얘기 갈망했다. 자기 삶이 힘들고 이건 아닌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삶이 자기를 노엽게 할 때마다 몰래 메시아를 기다려. 그분이 오시면 만나기를 갈망했다. 이렇게 갈망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있다. 가장 적절하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이전 시대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시는지 이 여인을 몰랐겠네. 자기를 향한 그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쌍해 죽겠네. 살아가는 것이. 네가 날 또 그 다음에 날 기다리고 있네. 주님이 안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란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실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내가 바로 그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죠. 예수님 너무 가볍게 만나고 싸게 만나고 그렇게 만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몰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놀라운 원더풀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때까지 모든 소름, 이때까지 모든 것 단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결론. 결론 어떻게 했어? 달려갔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비참한 운명.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과거가 그냥 오픈할 수 있어. 더 이상 그게 불행과 수치와 모욕감이 인생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이 메시아를 못 만나고 살았다면 그건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이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난 이상 이제는 과거가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그런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증거하죠. 그냥 쫓아나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변화 이 변화예요.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만약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도하세요.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되지. 우린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요. 반드시 이런 변화의 역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요.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을 옮겨가야 돼. 그 영적인 관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배. 목마른 삶. 비록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가 만나드리지 않냐는 이 체험이 없다면 역시 목말라 역시 허전 무엇을 해도 우리는 안 돼. 예배의 가치 목숨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영생 진리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단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